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접하는 아주 흔한 거짓말 10가지가 인터넷에 이렇게 떠 있었어요. 제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꾼이 하는 말, 이거 정말 미치고 파는 거예요. 간호사가 하는 말, 이 주사 하나도 안 아파요. 여자 친구들끼리 하는 말, 어머 너 왜 이렇게 이뻐졌니? 수석 합격자가 하는 말, 그저 학교 수업에만 충실히 했을 뿐이에요. 자리 양보받은 사람이 하는 말, 아이고 괜찮은데. 친구들끼리 하는 말, 이거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비밀 꼭 지켜야 돼. 학원 광고, 전원 취업 보장, 전국 최고의 합격률. 음주 운전자가 하는 말, 딱 한 잔밖에 안 마셨어요. 중국집 주인 아저씨가 하는 말, 이미 출발했습니다. 금방 도착할 겁니다. 옷가게 주인이 하는 말, 어머 너무 잘 어울려요. 꼭 맞춤 옷 같아요. 이런 말들을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데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어느 정도 거짓말인 것을 저희가 알면서도 그것에 크게 개의치 않고 그러려니 하며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최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나오는데 기부원 거민들이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를 보면 좀 화가 나고 또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에 쉽게 넘어갈 수 있었는가 하면서 또 속아 넘어가 또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도 조금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는데 그 메시지를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을 통해 큰 도전이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과 또 아이 성을 초토화시킨 이 사건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크나큰 뉴스가 되었어요. 그들에게는 피를 말리는 그러한 소식이었는데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이스라엘과 1대1로 이렇게 맞짱뜨게 되면은 승산이 전혀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함께 같이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동맹해서 싸우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 내용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이 읽어봤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해요.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1절에 보면 가나안의 6개 족속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곳에 있었던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 7족속 중에서 기르가스 족속만 빼고 지금 6개의 족속이 쭉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지금 1대1로 전쟁을 하면 전혀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되어서 서로 연맹하기로 결정을 하고 우리 같이 저 이스라엘을 쳐서 전쟁하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들과는 정반대로 이스라엘과 대항하는 것을 처음부터 포기하고 화친 정책을 피려고 했던 거민들이 나오는데 바로 기브온 거민들입니다. 이 기브온 거민들은 저기 아까 읽었던 1절에 나온 6개의 가나안 족속 중에 히위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 히위 족속이 가나안 땅 여러 성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기브온 성에 살고 있었던 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기브온은 해발 772m가 되는 고원지대에 있었던 도시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약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이스 캠프로 삼고 있었던 길갈에서는 서쪽으로 약 30k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도 보면은 요게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가 길갈이고 여기가 여리고였고 여기가 아이였어요. 기브온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km, 길갈에서 서쪽으로 30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이들이 우리가 저 이스라엘과 직접 싸워서는 승리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화친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원래부터 지극히 조그맣고 전쟁도 잘 못하고 아주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브온 성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러 성 중에 4대 성 중에 하나로 뽑히는 큰 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주 전쟁을 잘하는 용사들이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여호수아 10장, 그 바로 다음 장 10장 2절에 기브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여기 보세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왕의 도시와 같은 큰 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강한 용사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강한 사람들인데 큰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스라엘에게 승리할 수 없다. 근데 이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 정보를 캐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신명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들었던 것 같아요. 신명기 20장 10절과 11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7족속은 다 무조건 진멸시켜야 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은 다 진멸시키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여호수아서를 계속 나눌 때 한 11장쯤에 갔을 때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일단 넘어갈게요. 그 7족속은 진멸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 7족속 외로 다른 변방에 살고 있었던 다른 족속들은 그들이 만약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을 그렇게 포기하고 만약에 우리 그들이 그냥 무릎 꿇고 우리가 이제부터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화친을 친한다면 그러면 그들을 받아주라라고 이미 신명기 20장 10절과 11절에 하나님께서 지시사항을 주신 거예요. 이 기브온 거민들이 이걸 알아채렸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일부러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은 길갈에서 30km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 먼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위장한 거예요. 옷도 아주 오래된 낡은 옷을 일부러 입고 신발도 아주 낡은 신발을 신고 멀서부터 온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곰팡이 나는 그 음식도 양식도 일부러 가지고 온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멀리서 왔다고. 근데 우리 이스라엘 당신들과 싸우고 싶지 않고 우리 그냥 화친하고 싶다고 우리를 받아주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처음에 여호수아는 좀 의심이 갔어요. 보니까 요 가까이서 온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너희와 이렇게 화친 정책을 펼 수 있을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사신들을 보낼 때 아주 그냥 뛸뛸한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겠죠. 가장 총명하고 가장 똑똑하고 영리하고 말주변도 아주 잘하고 또 아주 연기도 잘하는 사람 특출하게 뽑아서 보냈겠죠. 이렇게 여호수아가 처음에 의심을 하니까 더욱더 간절하게 쇼를 하는 거예요. 더욱더 간절하게 강청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계속해서 9절, 10절, 11절, 12절, 13절까지 쭉 나옵니다. 근데 너무나 잘한 거예요, 연기를. 막 정말 다 보여주는 거예요. 측은한 마음이 막 생기도록 이거 보세요. 우리 멀리서 온 거 맞아요. 막 그러고 게다가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높이는 고백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강청을 하니까 그 말에 여호수아가 깜빡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이제 기브온과 화친을 하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족장들은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그냥 기브온 사람들이 했던 그 말, 그 연기를 그대로 믿고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거민들에게 속은 근본적인 이유를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명시해 줍니다. 바로 전절인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는 것을 또 안 했어요. 아이성에서 첫 번째 전쟁을 했을 때하고 비슷한 경우죠. 그때와는 상황이 약간 달랐지만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또 두 번째로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 생각에 또 우리 감정에 우리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쭙는 그 습관 꼭 가져야 돼요. 제가 이 얘기는 벌써 두 번 여호수아 강해를 나누면서 성도들과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내용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패를 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속아 넘어간 것을 이제 언제쯤 알게 되었는가? 그 다음 주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글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3일이 지나고 나서야 기브온 거민들에게 속아 넘어간 것을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그 근린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이 거짓말로 속여서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막 화를 내면서 그들을 막 죽이려고 하기 전에 오히려 기브온과의 언약을 그대로 지키면서 대신 무슨 일을 하게 하는가? 9장 27절. 그 내용이 20절, 21절, 22절, 23절 쭉 나오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짓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거민들을 이스라엘 개개인의 종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무 장작들이 필요하고 또 물을 많이 필요한데 나무 장작 패고 물 긷는 그 일을 담당하도록 그 일을 수종하도록 그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이런 조치를 취했는가? 기브온과 맺은 언약은 꼭 지켜야 하겠는데 만약 그들을 그냥 이스라엘의 개개인의 종으로 삼게 되면 기브온 거민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방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 안에 퍼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을 것을 알아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거예요. 개개인의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기브온을 살려야 한다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이 그들을 성화시키게 하자. 이게 여호수아의 의도였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 원튼 원하지 않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영향력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 보면 점점 이들도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간파하고 그 일을 그렇게 진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생각은 적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가 쭉 관찰했던 건데 우리가 이것을 쭉 읽으면서 같이 나누면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거민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은 엄밀히 말해서 거짓말, 그 속임수 위에서 맺은 언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이 거짓된 언약을 지켜야 하는가? 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켜서 이 기브온 거민들을 살려주게 된다면 원래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있잖아요. 그 가나안의 7족속은 다 진멸시켜야 하는데 이 기브온 거민들을 살려두게 되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잘못된 거짓 위에서 세워진 언약을 지켜야 하는가?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답은 뭐예요? Yes.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거짓되게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였기 때문에 잘못된 그 정부 가운데 그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라와 나라들 간의 그 관례를 볼 때에도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지킬 필요가 솔직히 없어요. 도리어 거짓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보복까지도 단행해도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 언약을 지켜야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그들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지금 이 이스라엘 회중들이 다 족장들을 원망해요. 왜? 족장들이 맹세했거든요. 왜 거짓된 그 말에 속아서 쓸데없이 맹세해가지고 저 기브온 거민들 치지도 못하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꼭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키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요 사건이 있은 후 거짓된 정보로 잘못된 언약을 맺은 후에 이로부터 약 4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무엘하 21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다윗이 왕이 돼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3년 동안 기근이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3년 동안 기근이 있으면 상당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울 왕이 원래 이스라엘과 기브온 간에 맹세를 했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지금 기근이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이 사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사건은 지금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400년이 지난 후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사울왕은 잘 몰랐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의 이름으로 너희가 기브온 거민과 맹세하지 않았느냐? 약속을 맺지 않았느냐?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에게 이렇게 기근을 허락한 거야. 하나님이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중요시 여기신다는 거. 이 시간에는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보통 언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목사 앞에서 주례를 받고 결혼을 하신 분들은 그 약속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한 것도 되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거든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거잖아요. 또 언제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다.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취임하며 그때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하죠. 교회의 덕과 질서와 안녕을 위하여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해요. 그런데 상황이 좋을 때는 잘 지키겠지만 상황이 힘들어지게 되면 지키기가 어렵게 되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상황이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셨다면 최선을 다하여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귀중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속아서 잘못된 그 정복 가운데 거짓된 약속을 하였을지라도 그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었다면 4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겼을 때에 3년 동안 기근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또한 우리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1대1로 개인적으로 약속한 내용들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 우리가 그대로 잘 지키며 정말로 할렐루야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부원 거민들에게 나중에 이들이 바로 30km밖에 떨어진 곳에 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에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우리가 속았네. 이 기부원 거민들에게 완전 속아버렸네. 이렇게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몇 번이나 아, 내가 속았네. 내가 중석이한테 또 속았네. 몇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잡지 못하게 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한 거 지키지 못할 때 많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속으로 아 내가 또 속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또 그 순간에 사탄이 하나님에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소할 것 같아요. 하나님 또 속으셨잖아요. 하나님 제 중석이 제 저렇게 약속한 거 여러 번 어겼는데 하나님이 꼭 저렇게 약속 어기는 중석이한테 그렇게 신실하실 필요 있어요?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그냥 열심히 그래도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석이 한 약속 취소하셔도 될 거 아닌가요? 저렇게 약속 어기는데 이렇게 사탄이 참소할 수 있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때마다 아니야, no way. 내가 내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한 약속 끝까지 지킨다. You Satan, shut up. 이렇게 말할 거야.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비록 연약한 인간은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꼭 지킬 거야. 하나님이 선포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약속했으니까 속았다 할지라도 또 앞으로도 속고 또 속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약속대로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그리고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이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놀라운 거예요.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약속 지킴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들에게 증거되어진 거예요. 그 십자가에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들어간 우리 크리스천들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약속해도 그 약속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당시에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끝까지 우리와 한 약속 지키시고 그 약속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약속을 깨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는데 우리를 보시고 아 내가 또 속았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꼭 약속을 지키시며 꼭 그 약속을 유지시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기부원 거민에 대해서 성경이 또 한 군데 언급하는 곳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저희가 이미 수개월 전에 느헤미야서 강해를 나누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그냥 넘어갔는데 이 기부원 거민들이 느헤미야서에 또 등장을 해요. 3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기부원 사람 몰라랴와 레모롯 사람 야돈이 강 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부원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 중수하였고, 지금 기부온 사람이 뭘 중수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기부온 사람들이 속임수로 언약을 맺었지만 이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일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었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때가 되어 다시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여전히 훼파되어 있었잖아요. 바로 그 상황에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해야 하는데 이 기부온 사람들도 그때 그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성도님들, 이때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바로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몇 년이 흘러갔는지 아십니까? 무려 960년이 넘게 흘러간 거예요. 거의 1000년이나 흘러간 때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끝까지 지키도록 하게 하시니까 속임수로 계약을 맺었던 이 기부온 거민들이 거의 1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함께 쓰임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결국 그 기부온 백성들마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1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부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꼭 지키게 하셨던 분이시기에 이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 꼭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것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1000년이 지나가도, 아니 1000년이 두 번, 세 번 지나가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에 내가 또 속았네 이런 말씀 여러 번 하셨을 텐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벌써 우리와 맺은 언약 무효화시키시고 싶으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우리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약속한 거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 계속해서 파괴하지 아니하시고 꼭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내가 신실하니 너희도 신실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꼭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바라보면 못해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으면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고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하여 여기 계신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들 여러 번 어긴 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한 것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여러 번 하나님과 한 약속 얻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일어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삶 속에 어려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져서 마음이 많이 힘들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또 오늘도 일어나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영광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잘해.